13과 취미. 듣기 1. 1. 성우 씨, 주말에 뭐 했어요? 북한산에 갔다 왔어요. 산에 자주 가요? 네. 등산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요. 2. 흐엉 씨,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? 네, 좋아해요. 왜요? 영화표가 두 장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? 좋아요. 3. 여기 어디예요? 정말 멋있네요. 이거 민수 씨가 찍은 거예요? 그럼요. 제 취미가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언제부터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? 대학교 때부터요. 4. 이 음악 어때요? 한번 들어보세요. 좋은데요? 음악 좋아하세요, 남 씨? 네.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.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자주 들어요. 5. 수진 씨, 주말에 수영하러 갈래요? 수영요? 저 수영 못해요. 그리고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요? 그럼 시간 나면 뭐 해요? 독서나 컴퓨터 게임을 해요. 그래요? 그럼 주말에 같이 게임하러 갈래요? 듣기 2. 1. 주말에 뭐 할 거예요? 글쎄요. 혹시 야구 구경 가는 것 좋아해요? 야구요? 물론 좋아하지요. 그래요? 그럼 같이 야구장에 갈래요? 좋아요. 2. 취미가 뭐예요? 여행이에요. 여행 좋지요. 여행을 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. 물론이에요. 그리고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.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재밌어요. 3.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? 저는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예요. 낚시요? 낚시가 재미있어요? 네, 아주 재미있어요. 낚시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. 또 걱정도 없어지고요.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낚시하러 가요. 4. 스트레스가 쌓여서 죽겠어요. 왜요? 회사에 일이 많아요? 네.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? 그럼 저하고 같이 노래방에 갈래요? 저는 노래방에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. 저는 요즘 노래를 몰라서 노래방에 가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. 듣기 3. 흐엉 씨 아니에요? 어머, 영수 씨. 오랜만이에요. 여기 웬일이에요? 네, 이번 달부터 수영 배워요. 그래요? 매일 나오세요? 아니요. 일주일에 월, 수, 금 세 번 나와요. 흐엉 씨는 웬일이에요? 저는 재즈 댄스를 배워요. 그래서 이번 달부터 매일 다니고 있어요. 재미있어요? 네.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게 정말 좋아요. 발음. 1. 내 취미는 사진 찍는 거예요. 2.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.